익숙해져버린 내 사랑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그대도 이런 맘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난 정말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 멈출 수도 없어 이런 나 어쩌면